보인다. 아주 천천히 내게 스며드는 너의 향기가 날 설레게 해. Do you know why? 나도 몰래 자꾸만 네 생각하면 미소 짓는 이런 내 모습 어색해 고개를 돌려. 우연히 널 마주치면 무슨 말 해야 할까. 떨리는 두 손 꼭 잡고 널 사랑한다 말할까. 주말 love.